경의하는 진정한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종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어 료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희한하게 일떠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령예 동지, 최태복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영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리문건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료경안과종합병원은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 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입니다. 우리 민들의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있는 건설 역량과 자재 보장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5월 새로 일떠서고 있는 요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당 장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병원 건설을 끝낼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료경안과종합병원 건설 정령을 수시로 요해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관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팔건설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요경 안과종합병원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안과전문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요경 안과종합병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1월 병원 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원이 희한하게 건설되었다고, 병원으로 들어서면서 마주 보이는 외래 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입원실 병동 외벽에는 시력 검사표를 붙였는데 매형만 보고서도 안과 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알린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사는 유선종양연구소, 료경치과병원, 옹녀아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료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것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안과종합병원의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령과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안과종합병원은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설계단위, 시공단위, 운영단위들 사이의 3자 합의를 강화하면서 건설한 결과 미약성,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흠잡을 데 없는 의료봉사기지가 일터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을 위해 불면 누리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탐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한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류경 안과종합병원에서는 인민들이 적정에 겨우 부르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세상에 들썩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